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루과이 3월 26일 운동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가 23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온 세계가 조선노동당을 영광스러운 투쟁의 새로운 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패의 성세로 바라보는 이 시각.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당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를 받아 안고 그에게 우루과이 인민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축하하며 김정은 동지의 보고와 조선노동당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그이께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